러시아 연방평의회 국방 및 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 브란츠 클린제비치가 최근 신문 이즈베스티아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유일한 주범이라고 규탄했습니다.